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상화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다시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온 교회가 믿음의 도전으로 말씀 묵정과 릴레이 금식 기도와 사랑의 빵 모금에 동참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었는지 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로 바로 서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서로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그래서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를 맞아 새롭게 학업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돌보신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우리들 마음문 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지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므로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교회들도 성도들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심각한 재난을 수차례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3절을 보시면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하셨는가? 내가 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염병의 유행이 비록 인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전염병의 유행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즉 신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신앙의 힘이요 유산이라 믿습니다. 물론 전염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의 말과 위로의 기도로 사랑과 선행을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신천지 이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각한 재난 상황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회복과 부흥을 낳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이런 심각한 재난 상태를 어떻게 신앙 부흥의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었는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나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어떻게 회복과 부흥의 징검다리로 삼으라 하십니까?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재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징검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세 개의 징검다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는 14절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전의식입니다. 15절에 이곳은 어디인가? 성전이죠. 또 16절에 이 성전은 어디인가? 당시 솔로몬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지만 신약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더 이상 예배당, 이 건물, 이 장소가 아닙니다. 신자인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성전의식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신자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럽니다. 이 말은 거룩한 성전인 신자라도 죄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신자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는 거룩한 성전으로 머무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더럽혀진 성전이 되는 셈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신분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도 있고 그 통치에서 떠나 살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살 때는 더럽혀진 성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징검다리,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이 말, 곧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를 스스로 점검한다는 것은 나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성전의식이 있는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의식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자세라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난이나 전염병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대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바른 자세는 14절에 기도하며 나를 찾고입니다. 기도하며 나를 찾는 것, 이것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이곳은 더 이상 구약식으로 건물로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곧 신자인 여러분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살피시며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들으시는 성전이란 바로 신자인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귀 기울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사는 더럽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일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자의 기도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실 때 이곳이란 바로 신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16절이 말하는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택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길이길이 머물러 계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인 여러분 안에 길이길이 머물러 계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즉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안에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더럽혀진 성전처럼 살아간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를 만나고 교제하기란 어려운 것이겠죠.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산다면 아무리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실 겁니다. 참되고 거룩한 성전의식을 가진 신자라면 이렇게 자신의 기준과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합당한가 늘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세 번째 징검다리는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면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행위를 바꾸는 겁니다. 참되고 거룩한 성전의식을 갖는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품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따라 살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의 열매들을 맺는 데 힘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이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이고 뒤에 세 개는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인 걸 아실 겁니다. 또한 여섯 개의 기도문 모두는 간구와 서원 두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즉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가령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돈 문제이고 물질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물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지만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에 걸맞게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관계 문제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서원하는 것이죠. 가령 부부관계에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실천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우 관계, 이웃이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일터에서 노사 관계나 손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원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신자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8절에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에 불평 없이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각각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행동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곧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고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는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셈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비록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때를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으십시다. 나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성전의식이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늘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여러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또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은 없는가, 회개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 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헌신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대가신 백성들을 지키시며 이 땅 위에 속히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또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께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전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이 존귀 하신 주의 이름과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일간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통한 믿음의 도전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건을 연습하십시다. 40일 동안 말씀 묵종과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한 사랑의 빵 모금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도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별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으시고 목장 이끄미들에게 알려주시고 금식 작정하신 대로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의 작정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랑의 빵 구제 헌금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안전과 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순절 매일 묵상과 또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시 사랑방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후 공지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